국민 MC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어째 이걸 비가 오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저기 뭐야.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릴수록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다닌다 그랬더니 긴팔을 입고 왔다가 대기실에서 갈아입더라고요 반팔로. 춥지 않으세요? 예? 춥지 않으세요? 어우 닭살봐 이거. 털이 다 섰네. 많이 추울 건데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아이고 참. 자 오늘도 리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또 네.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굉장히 빨리 가더라. 부탁합니다. 네. 네. 건들대지 마고 좀 가만 좀 있어요. 네. 분위기 좀 잡게. 이현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1년 동안 만나온 제 애인은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후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이곳에 오시는데 남자친구는 저의 부모님을 만날 기쁨에 차 있어요. 그에 반해 전 하루하루 공포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개를 안 하자니 남자친구가 삐질 게 분명하고 저의 부모님이 아시는 날엔 죽음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네. 피아노를 말이죠. 아우 사연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아니 진짜 이쁘잖아요. 야, 체련이 14,642번까지 친 것 같은데요? 아, 잘 친다. 이쁘다. 아이고, 좀 웃는 거 보세요. 아이고. 눈이 살짝 아주. 저한테 어울리는 피아노 음악을 만 즉흥적으로. 해보세요, 한번. 건반을 뽑아버리는 거 아닌가? 김제동 씨한테 어울릴 만한 어떤 곡제, 제목, 김제동. 야, 애드립 좋은데. 야. 박은미 씨께서 네, 리플을 네. 달아주셨어요. 첫 번째. 네. 아, 님의 나이를 알 수 없군요. 저 같은 경우 20대 후반인데 어머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는 일 없이 일요일 날 TV 보며 실 없이 웃고 있는 저에게 예, 노랑 머리도 좋고 파란 눈도 좋으니 집에 데리고 와라. 애인 없는 제가 보기 딱하셨나 봅니다. 부모님이 안달 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좋은 날 옵니다. 그리고 밑에 내일은 인사동이나 가볼까? 파란 눈 기다려. 야, 얘 좋다. 그렇네요. 그렇죠. 그 결혼 오래 안 하고 있으면 노처녀가 되고 있으면 그럼요. 뭐 아무것도 상관 안 하는 거죠. 일단 남자친구만 데리고 와라. 그렇죠. 눈만 뜨고 있으면 되죠. 뭐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됐네요. 눈 감고 있어서. 네. 다음은 지구평화라는 분이. 아이디가 지구평화? 네, 아이디가 아이다. 그거 아이다. 참 재밌다. 자, 아이디가 지구평화라는 분이 아주 간단하게 일침을 가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리플. 뭐라고요?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하세요. 좋다. 그렇죠.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해야지. 딴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럼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유학 보내주셨는데 공부하세요. 다음은 크레이지 G라는 분이. 말 발음을 심하게 굴려주시네요. 에? 학원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배운 대로 하는 건데요. 크레이지 G라는 분이. 크레이지 G. 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때론 용기도 필요하겠죠. 부모님께 처음엔 죄송하겠지만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언젠간 마음을 여시겠죠. 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외국인이지 외계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외계인. 언젠가 이해하실 거다. 그럼요. 아, 외계인 심하죠. 외계인은 안 돼요. 외계인? 외계인은 안 돼요. 외계인. 아, 김재동 씨가 얼마 외계인. 전에 저 처음으로 CF를 찍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촬영 다 잘 끝났냐고 그랬더니 아, 잘 끝났대요. 과자인데. 울면서 전화했죠. 네. 근데 엄청 찡얼대는 거예요. 뭐 자기가 예상을 했었지만 자기가 멋있게 나오리라는 거는 상상을 안 했지만 외계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더 절 슬프게 하는 것은 외계인 역할인데 크게 분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 특수 분장이나 특수 효과 없이 그냥 지구인들이 놀라는 걸로. 이민영 씨,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면 안 된다 라 그럼 님은 부모님과 만나시고 남자친구는 멀찌감치 그냥 지켜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내 리플은 전부 다 왜 이랬지? 백승화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리플은 네. 전부 다 굉장히 짧아요. 저하고 성격이 다 비슷해요. 네. 헤어지셨다가 부모님 국내로 가시면 다시 사귀세요. 제일 좋아요. 아, 그럼 이제 잠깐 헤어지셨다가 굳이 부모님한테 뭐 인사 안 시켜도 되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달리 사랑엔 국경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사랑할 때는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또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겨내야 또 사랑의 결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그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왜 한숨을 쉬세요? 뭐든지 네. 이겨내야죠. 이제 진짜, 지쳤나?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네. 요즘 들어 더더욱. 아, 형님이 워낙 행복하게 사시니까 아침마다 고기 바뀐대요. 정말 아직까지. 내 평생 소원이 예. 국을 먹을 때 된장국을 먹을 때 예. 옆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네, 예.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